같이 계절을 겪고 너와 거리를 걷고 아주 천천히 너를 알아가는 이 시간 속에 네가 어디 있다 해도 너를 사랑하고 있어 서두르지 않을게 난 네 뒤에 서 너를 지켜줄게 I will be with you 너에게 다가갈게 I will be with you 난 언제나 my love for you 너와 같은 시간 속에 머물고 싶은데 너와 같은 공간 속에 함께하고 싶은데 천천히 난 걸어가 볼게 바로 네가 있는 곳 너에게 가는 연습일 거라고 믿고 있으니 지나가면 나의 마음은